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중에 또한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 안에서 주여 은혜를 또한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점점점 말씀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또 그 옛날에 시작한 금융과 무역을 연합하여 비즈니스 선교로 계속 선교를 나가는 그런 방향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 기초를 쌓는 그런 부분들 양누리 파이낸셜이나 또 양누리 와이북스 또 양누리 또 무역과 여행 등 그런 일을 이제 시초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런 한 발짝 이렇게 다가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준비할 것도 많고 핑계를 대자면 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옛날에 어떤 감동을 받고 그 감동 안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막 계획하면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 인터넷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거기가 대만이었었는데 그 지진과 함께 하나의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너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라. 그때 번쩍 그 뭐랄까요 내 자신이 충격과 함께 확 바뀌는 내가 이렇게 뭘 준비한다고 하지만 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이 말씀을 그때 그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간혹간혹 떠오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것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말씀과 기도, 오직 성령의 능력, 물질을 얻을 능을 주사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셨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종들, 주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시며 또한 한 내 음성을 듣는 한 양들에게 한 양 그 양떼가 있으니 한 목자에게 그 양을 맡기리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또 성령 안에서 은사를 주사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직분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종아, 너는 너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먹고 살리라, 라고 명하였느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 말씀을 거기서 그 구절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헌금과 함께, 우리가 그 헌금과 함께 또 내가 그 소떼가 밭을 가는데 그 어물을 그 여러 가지를 먹게 한 것은 그것은 소를 위함이냐? 아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먹을 권이 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얻을 권이 있다라고 바울은 당당히 말하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비량,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비량하며 해 나간다. 그런 부분도 이제 다른 성경책에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점점 가면서 복음에 집중하며 또 많은 그런 주위 사람들의 그런 협력하여 후원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자비량으로 시작했지만 그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심 안에서 그 양들의 그런 물질과 함께 그 헌금과 함께 헌신과 함께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울을 이끌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과 헌금을 받는 것, 그리고 또 헌금의 정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먹고 사는 권리, 그 직분 안에서의 그 권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파함으로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라 하셨느니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중직, 성경에서는 절대 이중직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 그 정통 신학에서는 아주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자비량.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자비량을 한다. 그래서 주의 일이 나의 본분이요, 본업이요, 여호와의 일은 여호와만이 나의 완전한 기업이다라고 그런 인식과 신적 그 뭐라 할까요? 소명 의식이 확실했고 그 안에서 자비량과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삶의 그 아름다운 것들의 삶의 전통이 바울과 또 그 바울의 제자와 또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요새는 그 매스컴과 여러 가지 그런 개척이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때까지 탐방을 했는데 거의 한 300군데라고 정도를 탐방을 했었는데, 자 99%가 10명 미만의 10년이 됐는데도 거의 10명 정도의 그 교인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거의 1, 2년은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50명씩 부흥됐지만 또 깨지고 넘어져서 다시 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힘이 빠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인터넷상이나 한 60에서 70%가 미자립 교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직접 보니까 더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나으리라. 그러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전기들,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들을 읽을 때마다 첫 구절이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암흑 가운데 한 빛이 나타났으니, 그때는 참된 그 너무나 암흑이었고, 그 많은 회개가 필요했던 시대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그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그 부흥의 사역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그 그림자가 짙을수록 빛은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그 자체가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피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빛가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설교를 제대로 제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말들이 이렇게 섞인 것 같습니다. 점점 설교를 더 준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상황에 따라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제 성격이 뭐 하나 집중하면 거기에다 다 집중하는 성격이라 요새는 그 양률의 파이낸셜에 대한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또 연구할 것도 많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선교와 연합할 것인가 또 3년을 한번 집중해서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투자와 금융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경제와 워낙 그 경제 쪽을 제가 재밌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와중 가운데서 가끔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딴 길로 샛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또한 나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안에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하며 순종과 또한 열심히 주의 열심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와 양률의 교회 공동체가 참되 이런 주의 열심 가운데서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또한 그것이 중심 안에서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 마케팅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비즈니스 선교나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요새 비판하면서 마케팅 교육이 잘못된 것을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마케팅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방법론적인 것도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넌 전파하라, 전하라. 모든 수단, SNS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청년들이 잘 접하며 청소년들이 잘 접하며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전파하려면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그런 미디어나 SNS나 그런 것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장 중심적인 말씀과 기도, 진정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 성령의 권능, 이런 핵심적인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이 불빛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적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방법론적인 부분에 우리가 빠져들어간다면 겉은 화려할지 모르나 빈 껍데기처럼 나중은 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봅니다. 어떤 뭐 양누리 파이낸셜이나 비즈니스 선교나 여러 가지 또 그런 뭐 좋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김동호 목사님의 그 북한을 돕는 그런 사업들. 그러나 그 자체의 화려함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과 복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며 그 나라를 이루며 영혼을 건져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씩 그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심과 확실함이 없다면은 머지않아 빈 껍데기가 되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마케팅 교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교회에서 마케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복음과 기도와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빈 껍데기인 것들이 그냥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무 그냥 똑같은 그냥 다른 세상의 기업체나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업체가 똑같은 그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더 바쁠수록 나는 더 기도한다 말씀한 것처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직 성령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리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 참 미련하게 볼지 모릅니다. 아, 시끄러워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 모양과 여러 수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그 반복론적인 것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나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아멘.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한 그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로 알고 기억하며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사용하시며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협력하여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양률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 못 자국 만져라.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